ragasa mala jota supurg ekonkar satgun prasad har agama agama apara sab deya hai kudji har sachi ser jan hara sab ji Harundeyo Santoji Sabduku Visarun Hara Hare Ape Thakur Hare Ape Sevakji Nanak Jan har eko purkh samana ekta te ek bekari ji sab tere chhod le dana tu aape dana aape bhogta ji ho tud bin aur na jana tum par brahm beyant ji tere kya gun aap vakan Har de aayan ji 나는 나는 그때는 받는 자시 대리박을 만나지 말해 대리박을 사랑은 도둑이 하루 안에 안에 안한다 대리안에 그 대리안에 그 가래 하루 보자지 덤부터 앞에 배한다 대리안에 그 대리안에 그 발에 모세물들 사서 가르게리아 가르가르마 가른다 새바구들 말해자는 나누그지 좋은 바람에 하는 바구한다 아파람 바른 가르다지 도둑제 오는 아버르나 보이 두루 조근조근 에고 사다사다 두 에고지 두내 천을 바른다는 소리 앞에 밤에 소위 바르다지 두 앞에 가래 소위 두대 앞에 스레쉬 사후 가이지 두대 앞에 저는 나는 고는 가가 가르테케지 좋은 섬세 가장 높은